간간에 그 어느 땐가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했지만 마음 변했어 가버린 지금 졸아 내 가슴 속에는 그대 가물처럼 흘러만 가네 그 어느 땐가 영원토록 맹세를 다짐하며 사랑했지만 마음 버린 지금 외로운